너의 반은 이미 반해버려 can't even refuse it 난 이유로 알아 나의 작업물의 반은 버려 완전 장인 정신 있네 랩 나의 뮤직 난 타이타니까 빗장 수비고 다른 래퍼 들어보면 나 귀만 후비고 다 이딴 지기고 남 뒷담 치리고 난 이딴 저질스러운 놈들에겐 필터 역할을 아니 믿어줘 만약 거짓말이면은 내가 씨발 놈이고 난 밀어도 내 원래 래퍼란 직업이고 실력이 당근 1위로 지켜야 할 무인이 욕 찢어도 돼 많이 바쁘 마 많이 바쁘 많이 바쁘 마 많이 바쁘 많이 바쁘 마 많이 바쁘 많이 바쁘 마 많이 바쁘 주갱이 많이 바쁘 주갱이 많이 바쁘 내 주댕이 많이 바쁘 so you better pay me proper 입이 나의 담보 마신 산소값을 갚고 이득 창조하고 계속 니들 귀를 사고 난 이름값을 날로 올려 아마 탑으로 넌 속이 원해 가벼워 힘껏 안 들어도 싸구려 넌 밥이고 난 존나 죽이고 네가 맛보는 내 감각의 경지는 대장금이고 고개는 일단 숙이고 인상 파쿡이고 쳐다봐도 결국 너는 꺼져버릴 불이고 난 진짜 네가 진짜 냄새만 풍기고 뿌리고 넌 그냥 구리고 웃기고 눈이 높은 눈임도 홀리는 내 부기 flow 또 badass 아무리 꾸미고 가꿔도 내 앞에서 무리 수일 뿐이고 New Millennium 세대의 중심은 우리로 많이 바쁘 마 많이 바쁘 많이 바쁘 마 많이 바쁘 많이 바쁘 마 많이 바쁘 많이 바쁘 마 많이 바쁘 Yo, help me 많이 바쁘 Help me 많이 바쁘 Little boy 많이 바쁘 So you better pay me proper 시끄러운 이 게임 하늘은 silence 내가 단연 최고 Yeah, bet Cypher I'ma get girls, get money, have fun 무대에 불 붙이라면 언제라도 yes sir 스킬이 여자였다면 내 이름은 Hefner You were just number one chapter 네가 아무리 100번 노력해도 몇 번 안 될 거 알지만 써도 난 그 자세가 예뻐 가만히 둬도 울리는 내 폰 그에 비해 넌 네 친구에게도 spamless so sorry yeah 24-7 I'm a workaholic 그게 내 실력의 배경 아무것도 안 하는 놈 I could have best of your nigga Would you like some? That's how it goes homie We're busy to hang out with you man Let's fade out man I'm out